제16차 5.21 건축축전과 제11차 건축미학 토론회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과 미학 토론회에는 전국의 건축설계, 시공, 건재, 감독, 과학연구, 교육기관과 연관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5.21 건축축전은 건축설계안 전시회, 건제품 전시회, 건설기공구 전시회, 건설설계 현대화 경연, 과학론문 발표회로 나뉘어 열리게 됩니다. 건축미학 토론회에서는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본보기적 건축물들이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되고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건설된 데 대해서와 건축창조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게 됩니다.